저를 약간 앞으로 12관 뒤로 12관 24관을 지어놓고 이 집 진 지 3년 만에 고3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로다 며느리 얻으면 열려오고 말을 놓으면 용마되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칼을 놓으면 공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사합살이 내 눈대기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낯선 사람 목에 대면 거검컹 짖는 소리 지전 깔죽이 물밀듯하노라 해 찍었구나 선두짝 장기 만들어 장기 한 판을 두어보자 안수원차 유황숙이요 조나라 첫자 조맹덕이라 이차 저차 관운장이요 이포저포 여포로다 코끼리 상자 조자룡이요 말맞자 마초로다 양사로 모사를 삼고 오절로 구조를 삼아 양진이 상급하니 정벽대전이 예로구나 조조가 대패하여 화룡도로 도망을 할지 관운장의 후덕으로 조맹덕이 사람만 가누나 지화자에 지화자